뉴스. 학생증 재발급 키오스크 도입으로 인한 학생증 신청 및 발급 방식 변경 안내입니다. 한양인 포털 내 재발급 신청 후 학생 지원팀을 방문하여 기존 학생증을 반납하고 학생 지원팀 승인을 받은 다음 신분증 지참 후 한마당에 방문하여 학생증 키오스크에서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변경 내용 적용 시기는 11월 15일 화요일부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학생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2학년도 국가근로장학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기간은 11월 21일 월요일 9시부터 11월 30일 수요일 18시까지입니다. 지원금액은 교외 근로 시간당 급여 11,150원이고 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학기당 최대 520시간 이내입니다. 신청 대상과 선발 기준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 학생지원팀 장학팀에 문의 바랍니다. 마케터 멘토링이 진행되는 2022 마케팅 잡 콘서트 참여 신청 안내입니다. 11월 23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비대면으로 메타버스 게더타운에서 진행됩니다. 멘토 라인업은 무신사, 코나아이, 카카오페이, GSITM, 그리고 LG생활건강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17일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2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의 책임을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특수본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행안부와 서울시가 헬로윈 축제와 관련해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전 대비를 충분히 했는지, 참사 이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필 예정입니다. 또 오는 21일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지휘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구체적인 경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로부터 푸틴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원한다는 암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크렘린의 통상적인 비공개 협상이 아닌 공개 협상을 역제안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 직후 여러 차례 평화회담을 진행했지만 러시아의 영토 양보 요구를 우크라이나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평화협상설이 돌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의 공식 입장은 협상 여부는 어디까지나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17일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에 나온 필적 확인 문구는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서였습니다. 해당 구절은 만해 한용운의 시 나의 꿈의 한 행이었습니다. 필적 확인은 수험생의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매 과목 답안지에 자필로 필적 확인 문구를 적게 하는 것으로 지난 2005학년도 수능에서 대규모 부정행위와 대리시험이 적발된 후 도입된 바 있습니다.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최초의 필적 확인 문구는 윤동주의 서시였으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1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김민주,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